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여러분, 덩달이 시리즈 아시죠? 어쩌다가 얼어 죽은 덩달이가 다시 살아났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편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신은 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우리의 덩달이. 살맛을 잃어버린 덩달이는 삶에 대해서 원초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몇 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면서 고민하던 덩달이. 어느 날 시내버스에서 내리다가 삶은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삶은 계란이다. 버스정류장 근처 노점에 붙은 삶은 계란 있습니다. 이런 푯말을 보고 덩달이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삶은 계란. 아닌 게 아니라 삶은 계란이 아니라 덩달이 말처럼 삶은 계란입니다. 삶이란 것은 계란처럼 맛있고 영양가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 반숙, 찐계란, 생계란. 하지만 계란은 깨지면 끝장이죠. 그래서 삶은 계란, 삶은 계란입니다. 자, 5월이 시작됐습니다. 영화 칵테일 중에서 비츠 보이스앤홀의 코코모로 5월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참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지만요. 새로운 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월요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공책을 새로 쓰는 기분, 그리고 새 연필을 산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는 항상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강지연 학생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한참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관악구 남현동에서 박진호 씨 편지 잘 받아봤고요. 이분은 누구신가요? 예, 광주 서강고등학교의 구선욱 학생. 글씨 뭐 이만하면 괜찮은데 뭐 그러세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요. 1학년 4반 친구들과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네마 천국 시간이죠. 자, 시네마 천국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께 1980년에 영국 감독 켄 러셀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켄 러셀 감독은요, 컬트 영화 한 편을 1980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기계로 인해서 주인공이 야수가 되어버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원제가 Altered States, 그러니까 변형된 상태라고 번역이 되겠죠. 이런 영화였어요. 주연 배우는 윌리엄 허트였고요. 그런데 1991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죠. 그때 독일 감독 빔 벤더스는 똑같은 모티브에 똑같은 주연 배우로 새로 영화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벤더스는 켄 러셀의 영화와는 달리 엄청난 장비와 자금을 투입해서 8개국, 15개 도시를 잇는 그 월드 로드 무비의 형태로 영화를 찍어냈죠. 바로 Until the End of the World라는 영화였는데요. 장비, 자금, 스텝, 캐스트,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갖추고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은 채 출발했던 영화입니다. 하지만 실패작이라고 소문이 난 영화. 어쨌든 우리나라엔 개봉이 안 되고 있는 영화. 이제 그 Until the End of the World 속으로 시네마 천국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시 이 Until the End of the World의 스텝들을 보면요. 주연에는 윌리엄 허트, 그러니까 바디 히트와 닥터, 또 브로드캐스트 뉴스 같은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윌리엄 허트가 트레버 맥피 역을 맡고 있고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그 서커스 여인 솔베이그 도마틴이 클레어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레어의 연인인 지인이라는 사람의 역은 피아노의 샘 닐이 맡고 있고요. 윌리엄 허트의 아버지인 헨리 파버 박사 역에는 막스 본 시도우. 그러니까 막스 본 시도우는 제7의 봉인이나 암호명 콘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 밖에도 잔느 모로가 어머니 에디트 역으로 출연하고 있고요. 또 감독인 빔 벤더스가 워낙에 락매니아라서 이 영화 속에는 수많은 아티스트의 노래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REM이니 루리드니 피터 가브리엘 U2. 그래서 음악 또한 만만찮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영화의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을 보면 맹인인 어머니 에디트가 사물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고감도 TV, 그러니까 HDTV의 소프트웨어인 HDV로 촬영을 했거든요. High Definition Video. 그래서 아마 영화의 뒷부분은 믿을 수 없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요. 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요.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영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사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의 영화와 In the name of the Father.

인도의 핵위성이 궤도를 이탈하는 바람에 지구인들은 그 핵위성이 어디에 떨어질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At the time, she was living her own nightmare. The same dream arrived each night. She was gliding over an unknown land, pleasantly at first, but then the gliding would turn into falling, the falling into panic, and then she'd wake up. 그리고 주인공 클레어, 솔베이그 도마티는 매일 밤 똑같은 꿈, 미지의 장소로 떨어지는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의 가을 평소와 마찬가지로 악몽에 시달리다 잠이 깬 그녀는 결심을 하듯 차를 몰고 길을 나섭니다. Hello, Claire. Your dashboard computer system is now online. Performing car initialization. Press 1 to activate the electronic map service. 차 속의 컴퓨터가 영상으로 차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1999년의 세상은 모든 것이 컴퓨터와 영상으로 대체된 세상입니다. 클레어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Summer Kisses, Winter Tears를 따라서 흥얼거리면서 차를 몹니다. Summer Kisses, Winter Tears That was what she gave to me Never thought I'd travel all along the trail of memory. Happy hours, lonely years. Friendly reminder that you're over the speed limit, Claire. For I still recall the summer sun through all the Traffic congested for the next 30 kilometers. Unable to provide alternative route. I'm sorry, Claire. 컴퓨터가 인공위성이 보내준 교통 정보를 분석해 보더니 길이 온통 막혔음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클레어는 차를 돌려서 산길로 접어듭니다. 컴퓨터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녀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You are leaving the map zone database. You're on your own, Claire. Into a world I plunge through my headphones, escaping to the streetlight. I begin to believe in destiny when my 앞서 달리던 차의 운전수가 생각 없이 던진 빈병에 클레어의 차 앞 유리가 박살나면서 두 차 모두 들판에 굴러버렸습니다. 미안. Elle nous a pas vu, Raymond. Désolé, mais on n'a pas été présenté. Claire Turner. Moi, c'est Raymond. Lui, c'est Chico. 앞서 가던 차에는 레이몽이라는 중년 남자와 치코라는 젊은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차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아직 쓸만한 클레어의 차를 타고 길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니스 공항에 은행을 둔 은행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는 강탈한 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파리까지 돈을 운반하는데 합의합니다. Talking to the rise. have any idea what time you'll go over, Gunther? Sam, no. Make sure it's after dark, okay? 파리로 가는 길목에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 클레어는 공중 비디오 폰을 걸다가 옆 전화를 쓰던 한 사나이와 몇 마디 말을 나누게 됩니다. Can I help you? Are you still there? Where are you? Hold on a second, Gunther. Look at me. Yeah, it's my eyes. I can't see anything. Well, it's better already. You have sad eyes. 그가 자꾸 눈을 비비고 있는 바람에 그의 눈을 봐준 클레어. 그녀는 그가 아주 슬픈 눈을 가졌다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잠시 뒤에 형사처럼 보이는 한 흑인이 클레어에게 사나이의 행방을 물어옵니다. 그녀는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그 남자의 눈이 슬퍼 보였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클레어는 곧 그 사나이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Hi, me again. Hi. Would you give me a lift? 클레어가 막 차를 출발시키려는데 그가 차에 냉큼 올라탄 겁니다. 조금만 태워달라면서요. 어째 석연치 않아 보이는 슬픈 눈의 사나이. 클레어는 그를 태운 채 추적하는 흑인을 따돌리고 다시 길을 떠나갑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사나이가 말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그 흑인에게 쫓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는 아들의 사진도 보여줍니다. 또 과속으로 교통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차에 실은 은행 강도들의 돈 때문에 그녀가 당황해하자 신혼여행길에 미국인 부부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녀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가 카메룬에서 녹음했다는 피그미 어린이의 노래 테이프를 들려줍니다. Do you mind if I put on some music? No, go ahead. That is beautiful. 그리고 두 사람은 차를 번갈아 운전하면서 드디어 파리에 도착합니다. 그제야 그들은 통성명을 합니다. If you're staying in Paris. No, I'm not. I'm Claire. Oh. Claire Tourneur. I'm Trevor McPhee. Trevor McPhee. 바로 윌리엄 허트가 슬픈 눈의 사나이 트레버 맥피입니다. 그리고 석 달 만에 나타난 연인 클레어를 반갑게 맞이하는 소설가 G는 이 영화의 나레이션을 맡고 있는 배우 샘 닐입니다. Claire had left me 3 months ago to be alone for a while, as she'd said, which I translated as for good. 우선 클레어는 갖고 온 돈 가방에 대해 자초지종 늘어놓습니다. 지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지만 클레어는 반대입니다. 그 돈의 30%는 자신의 몫이니까요. 그런데 클레어는 돈 가방을 챙기다가 피그미 어린이들의 노래 테이프를 발견합니다. 반면 돈이 좀 없어진 것도 알아챕니다. Claire started to feel trapped. 이제 지인과의 옛 생활로 되돌아간 클레어. 그녀는 트레버가 남긴 테이프를 들으면서 권태로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전철역에서 트레버를 쫓던 흑인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를 미행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는 그를 뒤쫓아가서 통화 내용을 엿들은 결과 트레버 맥피가 베를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주소까지 알아내죠. I'll go with you. No, Jean, you can't. 그날 밤 그녀는 베를린으로 날아갑니다. 같이 가겠다는 지인을 남겨놓고요. 주소 쪽지 하나 달랑 들고 드디어 트레버가 있는 곳을 찾아냈을 때 흑인 추적자가 먼저 와서 잠복 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몰래 집으로 숨어듭니다. 클레어와 트레버 두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I thought I deserved my share. We'll sort it out later. You're being followed. Really? Not me, the black guy in the street. Show me. 추적자가 바깥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 클레어. 그러자 트레버는 나중에 그녀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트레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클레어는 할 수 없이 미스터 윈터라는 사립 탐정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컴퓨터로 트레버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와 여권을 추적하는 거죠. 컴퓨터 조회 결과 트레버는 8만 5천 달러가 걸린 현상범이었습니다. 호주의 오팔 광산에서 오팔을 훔친 것 때문에요. 그리고 그가 이번에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두 사람은 리스본으로 갑니다. 클레어는 그를 쫓아서 탐정 미스터 윈터는 그에게 붙은 현상감을 쫓아서 탐정 미스터 윈터는 결국 트레버를 찾아내서 클레어의 한 손과 트레버의 한 손을 수갑으로 채워버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도망을 칩니다. 리스본 뒷골목의 한 허름한 모텔에 숨어든 클레어와 트레버. 둘은 뜨겁게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미스터 윈터가 총을 앞세우고 들이닥칩니다. When I say no, I mean no. 하지만 트레버는 잽싸게 총을 뺏은 다음 오히려 클레어와 미스터 윈터를 수갑으로 한 대 묶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클레어에게 오팔 하나를 쥐어주고는 사라져버리죠. I'm broke. He thought I was working with you. That's why he took my money. It's all your fault. I can't lend you the plane fare to Paris, but I can offer you Moscow. Mr. Winter의 컴퓨터 조회의 결과, 트레버가 이번에는 모스크바에 가 있습니다. 클레어와 미스터 윈터는 다시 한 팀이 돼서 모스크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클레어로부터 돈이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은 소설가 지인도 모스크바에서 그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아이 This is your guy. That's him.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컴퓨터를 활용한 결과 그들은 트레버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어냅니다. 트레버는 미국 정부로부터 쫓기고 있는 산업 스파이이고 분명은 트레버 맥피가 아니라 샘 바버였던 것입니다. Day, 그리고 클레어는 모스크바에서 흑인 추적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또 그가 샘, 즉 가짜 트레버가 갖고 있는 안경 카메라를 뺏으려고 쫓아다닌다는 것, 그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야기는 더욱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샘이 북경행 열차를 탔다는 정보를 알게 된 클레어는 이제 혼자 그를 찾아 나섭니다. In ships that sink without trace, in your father's doubt, will he praise or shout behind the burning crowd? 북경행 열차를 이잡듯이 뒤지는 클레어. 그녀는 진정으로 슬픈 눈의 트레버 맥피, 샘 파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레어가 그를 찾다 지쳐서 잠깐 잠이 든 사이 침대칸 한 구석에 숨어있던 샘은 기차에서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다시 샘을 놓친 클레어에게 진이 비디오폰으로 연락해옵니다. 샘이 도쿄에 있다고요. Of inspiration, of poetry. And it was this genius hand that pushed me up the hotel stairs to say my last goodbye to a hair white as snow and her pale blue eyes. Saying, I gotta go. I gotta go. Do you know who I am? Bread basket ready to blow. In this town of men with big mouths and no guts. Weren't you the angel in Lisbon? I am the angel. 도쿄의 한 빠진 고장에서 다시 만난 클레어와 샘. 그런데 샘은 눈이 많이 아픕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요. 클레어는 샘을 부축해서 길을 떠납니다. 두 사람은 산속의 여관을 찾아듭니다. 그리고 다다미방에서 18시간을 내쳐 잡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인 모리 할아버지가 샘의 눈을 보더니 약초로 만든 치료약을 만들어주지요. 덕분에 눈이 많이 나은 샘은 클레어에게 자신의 정체와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My real name is Samuel Farber. I'm the son of Dr. Henry Farber. That camera was invented by him. 쫓기는 바람에 트레버 맥피로 위장한 거고요. 오팔 도둑은 아닙니다. 그리고 흑인 추적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뺏으려고 하는 그 눈에 쓰는 안경 카메라는 자신의 아버지인 헨리 파버 박사가 발명했습니다. 그 카메라로 찍은 비디오 테이프는 놀랍게도 맹인들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인류학자인 그의 어머니가 바로 맹인이고, 샘은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베를린, 리스본 등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눈이 아팠던 것도 바로 이 카메라를 너무 오래 써서 눈에 무리가 왔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 클레어 역시 카메라 작동 요령을 배운 뒤 이 두 사람은 샘의 누이인 엘자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향합니다. Look at my face. My mother will see my face. Heidi? Come here. This is Heidi. 클레어가 샘의 어머님을 위해서 그의 누이인 엘자와 조카 하이디를 녹화합니다. 샘은 그걸 지켜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죠. 이제 두 사람은 한국 선적의 배를 타고 샘의 고향인 호주로 향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계신 곳이죠. UN complete disarray. The US has threatened to shoot the rogue satellite out of the sky. International reaction has been horrified at the unforeseeable consequences of such an act. 호주의 한 사막에서 그들은 TV 뉴스를 봅니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격용 핵 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쏘아올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그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What good is seeing our chocolate? What good's a computerized nose? And what good was cancer in April? Why no good? 그런데 외진 호주의 사막 한가운데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다 모여듭니다. 은행강도 치코, 탐정 미스터 윈터, 소설가 진, 미국 정보부의 흑인 요원. 미스터 윈터는 현상금을 노리고, 흑인 요원은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진은 클레어의 사랑을 되찾으려고, 그리고 치코는 클레어가 불러서 그렇게 모여든 겁니다. 클레어와 샘이 경비행기를 타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일행들도 고물 트럭으로 그들을 뒤쫓습니다. 그런데 샘과 클레어가 탄 경비행기의 엔진이 갑자기 멈추더니 멀리서 폭발음도 들려옵니다. 엔진이 꺼진 경비행기는 바람결에 마음대로 떠다니죠. 게다가 컴퓨터의 메모리까지 모두 지워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대기권 밖으로 핵위성을 쏘아올리는 바람에 모든 통신위성과 전기회로의 기능이 마비되고 만 것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처럼 문명세계의 종말이 온 것일까요? 결국 사막에 불시착한 샘과 클레어는 지인 일행을 태우고 뒤쫓아오던 고물 트럭에 올라탑니다. 그들 모두 고물 트럭에 몸을 싣고 호주의 평원을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소설가 지인은 이제 펜으로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핵위성으로 컴퓨터가 망가져버렸기 때문입니다. Daisy. 차 오는 소리가 들린다. 샘의 어머니 에디트의 목소리입니다. 아들이 올 것 같은 예감에 3일 전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 안못 보는 어머니 역은 프랑스의 명배우 잔 모루가 맡고 있습니다. 샘은 어머니와 반갑게 포옹을 하고 클레어를 소개합니다. 투너. Ma mère. Edith Bachana. This is her sister, Maisie Bachana. Hello. 원주민들이 사는 호주 오지의 마을. 여기에 샘의 부모도 살고 있죠. 샘은 3년 만에 아버지와 해우합니다. 이 아버지 역에는 스웨덴의 명배우 막스 본 시도우가 맡고 있는데요. 괴팍한 아버지 헨리 파버 박사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샘이 가져온 필름에만 신경을 씁니다. Okay, rolling. You mind? 동굴 속의 실험실. 40년 전 젊은 안과 의사로 처음 이곳에 왔던 아버지 헨리 박사가 만든 실험실입니다. 이제 헨리 파버 박사와 그의 조수들 그리고 첨단 컴퓨터 기기가 힘을 합쳐 실험을 준비합니다. 시력을 잃은 어머니에게 찍어온 필름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실험입니다. 드디어 실험이 시작됩니다. 실험의 과정은 먼저 찍어온 필름을 전송자인 샘이 보고 나면 그 이미지가 메인 컴퓨터로 전송돼서 분석이 되고 그 다음 그것이 어머니 시신경으로 연결되면서 시력이 없어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You're only red. Don't talk to me. Empty your mind. Stop thinking. You're making it worse. I have nothing to work with. There's no shape, no definition, no color. Empty your mind, for Pete's sake. Look only at the still point. There's nothing but the still point. 그러나 실험은 실패합니다. 1차 전송자인 샘의 두뇌가 너무 피로한 탓이었습니다. 샘은 자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그런 샘을 보다 못해 며칠 후인 1999년 12월 클레어가 샘을 대신해서 1차 전송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실험이 재개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릅니다. 어머니 에디트가 자신의 두뇌 속으로 파고들어오는 색깔과 영상들에 한마디씩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블루. 푸른색. 옐로. 노란색. 레드. 빨간색. A person sitting by a window. Blue hairband. 파란 머리띠를 하고 노란 드레스를 입고 손을 포갠 채 창문 곁에 앉은 여자. 분명히 클레어가 촬영했던 샘의 누이 엘자, 에디드의 딸인 그 엘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필름에 함께 녹음된 오디오 볼륨을 높입니다. Elsa, I've got to stop. My eyes hurt too much. ...성공입니다. 클레어가 봤던 엘자와 딸 하이디의 모습이 그대로 어머니에게 전송이 됐습니다. 마치 캠코더로 녹화한 영상을 VCR로 재생시켜서 보는 것과 똑같이 된 겁니다. 1999년 12월 31일 금요일에 라디오 방송 핵위성 발사로 야기됐던 위험한 상황들이 모두 정상으로 되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The world is still alive! The world is still alive! The world is still alive! 이제 치코와 흑인 요원과 미스터 윈터가 돌아가고 헨리 박사의 조수들과 원주민들마저 떠나버리고 이제는 박사와 조수 한 사람 그리고 샘, 클레어, 작가 진 이렇게 다섯 명만이 남게 됐습니다. 진은 쓰던 소설을 마무리하기 시작했고 박사는 또 다른 실험을 시작합니다. 바로 꿈을 영상으로 옮기는 실험이죠. 클레어는 4살 때의 자기 모습을 봅니다. 꿈을 재생시킨 화면을 통해서요. 마침내 박사는 꿈마저 화면으로 재생시키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In the weeks that followed, the laboratory became a beehive of activity. The computer constantly processed huge amounts of data. While one person slept, the others huddled around monitors.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가 잠든 사이에 상대의 꿈을 보면서 그 꿈을 녹화합니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은 녹화된 자신의 꿈을 보지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꿈이 그들을 해치기 시작한 거죠. 다들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고 꿈을 보여주는 휴대용 VCR 화면에만 탐닉합니다. 작가인 주인만이 예외입니다. Hello, Claire. How are you? No. No. 주인은 꿈에 빠져버린 클레어가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디오 모니터의 건전지만 걱정합니다. 그리고 건전지의 전원이 소멸되자 클레어는 미쳐버립니다. No! 꿈이라는 아편에 중독돼버린 것입니다. 소설가 지인은 클레어를 격리시킵니다. 그런 다음 수동식 타자기로 소설을 계속 써내려갑니다. 기계 문명보다는 글과 이야기의 힘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누가 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CIA 요원들이 헬기를 타고 와서는 꿈에 중독된 파버 박사를 미국으로 연행해 가버립니다. 이제 샘이 꿈 중독에서 서서히 깨어납니다. 그리고 클레어도 깨어납니다. 그녀는 진이 써놓은 소설을 읽어본 뒤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But now, What happens now? Oh. 이제 어떻게 되죠? 진이 대답합니다. That's for you to invent. 이제부터 클레어 자신이 만들어 나가야지. I try to reach you. 2000년 4월의 아침, 샘만 남고 진과 클레어는 떠납니다. 이제 그녀를 놓고 경쟁할 상대는 없어졌지만 진은 클레어와의 사이가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구를 맴도는 우주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의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She was working for Greenspace. She had achieved the highest score ever on the visual recognition test. She and her crewmates orbited the Earth, watching the oceans for pollution crimes. 클레어는 환경 보호용 우주 감시선의 승무원이 됐고 우주선에서 3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일날 진의 비디오폰이 우주선으로 걸려옵니다. 생일 축하 전화지요. Happy birthday. 뉴욕에서 막 발간된 자신의 책을 들어보이며 생일을 축하하는 진. 잠시 후 비디오폰 화면에는 은행강도 치코와 레이몽, 미스터 윈터가 나타나 모두 클레어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합창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Until the End of the World가 흐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Okay. U2가 부른 Until the End of the World와 함께 영화 Until the End of the World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보내드린 빈 벤더스 감독의 영화 이 세상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의 배경이 1999년. 참 예전에 들었을 때는 1999년 뭐 세상 멸망의 해다 하면서 굉장히 멀리 느껴졌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한 5, 6년밖에 안 남았죠. 자, 이때는 세상이 정말 빈 벤더스 감독이 그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3시간여 되는 영화를 줄이다 보니까 참 좀 힘들었는데요.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그것도 그 8개 국이나 15개 도시나 돌아다니는 그런 엄청난 영화를 줄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는데 Until the End of the World라는 영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제목을 과연 빈 벤더스 감독은 왜 붙였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 청양의 윤영석 학생 듣고 계시죠? 선생님 생신 축하드리면서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준 학생도 고맙고요. 프로듀서 홍동시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5월 여러분 힘차게 시작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